1994년 남은 날이 이제 한 40일쯤 됩니다. 이맘때 흔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여자들은 여행을 하고 싶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자격증 취득, 세 번째가 공부였습니다. 또 남자들은 공부하고 싶다가 1위, 두 번째는 애인을 만나고 싶다, 세 번째가 여행이었고요. 결국 올해가 가기 전에 남녀 모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공부라는 얘기입니다. 공부. 글쎄요, 큰 시험을 눈앞에 둔 수험생들에게는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공부라는 것,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혹시 위로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아. 영화 웨인스 월드 중에서 드림 위버 게리 라이트의 노래 오늘 꿈을 꾸는 모든 분들께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사동에서 엽서 보내주신 이 수험생은 저보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길을 좀 불어넣어 달라고 하셨는데요. 아, 제 방송을 들으면 혹시 기가 생기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기가 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번에 종로 한복판을 걸어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보고 막 떨어진대요. 거기 좀 주스래요. 그래서 뭘 주세요. 워낙에 좀 뭘 잘 잃어버리는 좀 칠칠치 못한 성격이라서 또 뭘 떨어뜨린 줄 알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기가 떨어지니까 기를 잘 수습하래요. 그게 뭐 돌팔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가 세다고 하니까요. 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오늘 기를 불어넣어 드릴 테니 힘내어서 마지막 공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과 또 수험생들을 걱정하는 친구, 동생, 선배들의 엽서, 편지 그리고 하이텔 사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 그분 모두들께 힘내시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을 다 보신 후에는 아주 기분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 FM 영화음악에서 조그마한 선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화 시사회권입니다. 12월 중순경에 시사회 날짜 잡아놓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엽서나 편지를 보내주시면 250분을 추첨해서 그 시사회권을 두 장씩 보내드릴게요. 12월 3일까지 저희 주소 앞으로 편지나 엽서 주세요. 그러면 또 시사회권 외에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도 드리고요. 또 조그만 귀여운 아주 깜찍한 선물도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저희 주소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입니다.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데 혹시 제 이름을 적으실 분들은 이름을 정확히 적어주십시오. 서울 강서구 방화 1동의 최효식 씨나 서울 도봉구 번삼동의 윤재성 씨처럼 저를 정우님이라고 한다든지 정수님이라고 한다든지 정후님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정은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정은임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저도 제 이름 분명히 적으면 좋으니까요. 자, FM 영화음악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참, 제가 영화 제목은 빼먹었죠. 영화는 34번가의 기적입니다. 에고, FM 영화음악 잠시 후에 정말로 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대서출판 고려원. 에이스 오브 베이스, 본 조비, 스팅, 스콜피언스, 유투. 1994년을 마무리할 폴리그램의 최신 모음 앨범 슈퍼히트 2 폴리그램. 누가 초콜릿 시리얼 새로운 기쁨이 씹힌다. 초코바 기쁨 하나. 너는 나의 새로운 기쁨.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기쁨 하나.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컷 브로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컷 브로 사랑의 비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대서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비 많이 맞았지?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더욱 맛있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과거를 지닌 애정이란 제목의 영화가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원제가 Les Amants du Tage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에 우리가 잘 아는 포르투갈 여가수 아말리아 로드리게스의 마르코 네그로, 검은 돛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이 바로 그 곡이고요. 1954년도 영화인데요. Les Amants du Tage. 이 영화 덕분에 파도의 여왕인 아말리아 로드리게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됐었죠. 이 영화는 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미셸 르그랑의 영화음악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하이틀의 이정원 씨 듣고 계시죠? 오늘은 이정원 씨가 좋아하는 프랑스 출신의 작곡가이자 영화음악가, 또 재즈 뮤지션으로도 많은 활약을 보인 미셸 르그랑의 영화음악들 모아봤습니다. 먼저 영화음악 한 곡 들으시죠? 제니퍼 오닐과 게리 그라임스가 주연한 영화 Summer of 42의 주제곡, 42년의 여름 중에서 장피에르의 팬플루스로 띄워드립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 8동의 이지연 양, 친구 후남이 송자와 함께 듣기에 그 신청곡만큼이나 잔잔하고 좋은 음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비르의 팬플루트 연주로 보내드린 영화 42년의 여름의 테마였습니다. 한 사춘기 소년이 이성에 눈뜹니다. 그런 그에게 남편을 전쟁에 잃은 젊은 여인이 사랑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는 온다 간다 말 없이 사라지죠. 첫사랑이라는 통과 의뢰는 마치 꿈처럼 왔다가 꿈처럼 사라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로버트 멀리간 감독의 Summer of 42, 42년의 여름. 자, 이 영화의 주제곡은 미셸 르그랑이 작곡했는데요. 70년 아카데미 최우수 작곡상을 수상한 영화 음악의 고전 중에 하나죠. 프란시스 레이, 모리스 자르와 함께 프랑스 출신의 대표적인 영화 음악가죠. 이 미셸 르그랑. 1932년에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밴드 마스터이자 작곡가이기도 했던 아버지 레이몽 르그랑의 영향으로 미셸 르그랑은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그 뒤에 그는 파리 국립음악원을 나와서 20살 때부터 피아니스트로 활동합니다. 그러면서 디지 길레스피, 그 비밥 시대의 전설적인 트럼펫 연주자죠. 그를 위해서 편곡을 하는 등 재즈 편곡자로도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영화 과거가 있는 애정, 레자망 듀타주의 영화 음악을 맡게 됐고, 그때부터 미셸 르그랑은 재즈 편곡자이자 피아니스트로서 뿐만이 아니라 영화 음악가로서도 그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가 세계적인 영화 음악가로 성장하게 된 것은 1964년에 자크 드미 감독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이 자크 드미와 미셸 르그랑이 함께 만든 너무나 유명한 영화가 있죠. 영화 쉘브르의 우산인데요. 우산 이 영화 중에 한 곡 들어보고 얘기 계속할게요. 다니엘 리까리가 노래하는 I'll Wait For You. s'éloigner dans un dernier 서울 동작구 상도 이동의 정선용 씨. 그 헤어진 사람에게 영원히 사랑했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을 함부로는 쓸 수 없는데 이 음악에 정선용 씨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렸어요. I'll Wait For You, 영화 쉘브로의 우산 중에서 다니엘 리까리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영화는요, 1964년에 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 수상했죠. 그런데 그 일반 뮤지컬과는 달리 영화의 모든 대사가 노래로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를 필름 오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카트리나 드누브가 여자 주인공으로 나왔죠. 카트리나 드누브 노래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녀가 부른 모든 노래는 사실 좀 전에 노래를 들으신 그 다니엘 리까리가 대신했어요. 우리에게는 또 스캣송인 강가의 아침으로도 유명하죠. 다니엘 리까리. 그리고 미셸 르그랑의 노인 크리스틴 르그랑도 영화에 역시 노래로 참가했는데 그녀는 유명한 재즈 보컬 그룹인 스윙글 싱어스의 멤버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셸 르그랑이 작곡하고 자크 드미 감독이 작사를 담당한 이 영화 쉘브르의 우산은 전 세계적으로 히트해서 영화 음악가로서의 미셸 르그랑의 입지 더욱 확고해진 작품이죠. 이 영화의 성공으로 자크 드미 감독과 미셸 르그랑은 1968년 50년대 미국 뮤지컬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The Young Ladies of Rochefort라는 로슈포크의 여인들이라는 영화였죠. 이 자크 드미 감독, 뮤지컬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던 감독입니다. 자크 드미 감독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아내이자 영화감독인 아네스 바르다는 남편 자크 드미의 어린 시절과 그의 영화 인생을 담은 영화 낭떼 작고를 발표했었죠. 이 영화 낭떼 작고를 보면 자크 드미 감독의 그 뮤지컬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뮤지컬의 세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미셸 르그랑은 아주 뛰어난 공헌자였습니다. 그는 영화 쉘브르의 우산으로 두각을 나타낸 지 4년 후인 1968년에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노만 조이스니 감독하고 스티브 맥킨, 페이 더너웨이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의 주제곡 한번 들어보죠. 내 마음의 풍차, The Windmills of Your Mind. 오늘은 자니 마티스의 음성으로 들어봅니다. Like a snowball down a mountain or a carnival balloon. Like a carousel that's turning, running rings around the moon. Like a clock whose hands are sweeping past the minutes of its pace. And the world is like an apple whirling silently in space. Like the circles that you find in the windmills of your mind. Like a tunnel that you follow to a tunnel of its own. Down a hollow to a cavern where the sun has never shone. Like a door that keeps revolving in a half-forgotten dream. Or the ripples from a pebble someone tosses in a stream. Like a clock whose hands are sweeping past the minutes of its face. And the world is like an apple whirling silently in space, like the circles that you find in the windmills of your mind. Keys that jingle in your pocket, words that jangle in your head. Why did summer go so quickly? Was it something that you said? Lovers walk along the shore and leave their footprints in the sand. Is the sound of distant drumming just the fingers of your hand? Pictures hanging in a hallway and the fragment of a song. Half-remembered names and faces, but to whom do they belong? When you knew that it was over, you were suddenly aware that the autumn leaves were turning to the color of her hair. Like a circle in a spiral, like a wheel within a wheel, never ending or beginning, on an ever-spinning reel. As the images unwind, like the circles that you find in the windmill of your 영화 토마스 크라운 사건 중에서 The Windmills of Your Mind, 자니 마티스 음성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심심풀이로 완전 범죄를 시도하는 청년 기업가 스티브 맥킨과 보험에서 여주관 페이던 어웨이, 이 두 사람의 두뇌 싸움과 사랑을 재미있게 그린 영화인데요. 알란과 마릴린 버그만 부부가 이 영화의 주제가에서 가사를 썼어요. 그 뒤에 미셸 르그랑과 버그만 부부는 콤비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히트곡들을 양산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 시몬즈가 주연한 69년도 영화 The Happy Ending에서의 What Are You Doing The Rest Of Your Life입니다. 미셸 르그랑은 그 뒤 70년대에 들어와서는 42년의 여름을 비롯해서 수많은 영화의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담당한 영화 음악 중에서 빌리 홀리데이의 전기 영화 Lady Sings the Blues는 특히 많은 화제를 낳았었는데요. 미셸 르그랑이 이 영화를 담당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많은 미국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어요. 왜냐? 이 미국의 대표적인 재즈 싱어인 빌리 홀리데이의 전기 영화를 왜 미국 출신이 아닌 프랑스 출신의 작곡가가 담당하냐?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말하자면 프랑스 출신의 미셸 르그랑이 어떻게 미국의 음악인 재즈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는 미셸 르그랑은 이 영화에서 빌리 홀리데이의 블루스 감각을 아주 훌륭하게 표현해냈습니다. 아마도 미국인들은 미셸 르그랑의 음악적 뿌리가 재즈라는 것을 잊었던 모양입니다. 다이애나 로스가 빌리 홀리데이의 역으로 출연했었죠. 영화 Lady Sings the Blues 중에서 오늘은 빌리 홀리데이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Lady Sings the Blues. 하이틀의 김영일 씨, 연대 건축가 친구들과 같이 듣고 계십니까? 이상현 씨는 친구 경호의 생일 축하해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Lady Sings the Blues, 빌리 홀리데이 음성으로 오늘 제가 축하를 드렸습니다. 영화 Lady Sings the Blues 중에서 띄워드렸고요. 자, 미셸 르그랑의 음악은 우리가 또 어느 영화에서 볼 수 있냐면요. 들을 수가 있냐면 007 시리즈, Never Say Never Again 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또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주연한 엔틀, 그리고 국내에 TV로 방영돼서 화제를 모았었죠. 그 TV 영화 사랑과 슬픔의 본래로, 역시 우리나라에 TV로 방영됐던 미니시리즈 신스 등 정말 수많은 영화와 TV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영화 음악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 음악가로 성공해도 미셸 르그랑은 자신의 음악적 뿌리 재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때 그는 마일스 데이비스, 또 존 콜트레인 같은 전설적인 재즈 음악가들의 사이드맨으로 활동했었고요. 미국에서 활동할 때는 색소폰 연주자인 스탠 게츠, 필 우즈 등에게 곡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또 드러머 셜리 메인과는 여러 장의 재즈 앨범도 발표했고요. 91년에 그는 마일스 데이비스와 다시 함께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 영화 음악을 만들어내요. 이번에는 바로 호주 영화 딩고라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한 소년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음악은 모두 재즈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마일스 데이비스는 직접 출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발표된 뒤 마일스 데이비스는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이 영화 음악은 재즈계의 그 거장, 위대한 마일스 데이비스의 유작인 셈이 됐습니다. 영화 딩고 중에서 마일스 데이비스와 미셸 레그랑이 공동으로 작곡한 곡입니다. Concert on the Runaway. 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릴게요. 'I've been to a lot of interesting places, but I don't think I've ever had the pleasure of visiting Puna Flat. My name's Billy Cross. If you don't mind, we'd like to play something for you. 겨울을 좋아한다는 하이텔의 이승헌 씨. 저도 겨울을 좋아하기에 이 곡도, 제가 좋아하는 이 곡도 이승헌 씨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띄워드렸습니다. Concert on the Runaway. 마일스 데이비스의 트럼펫 연주 솜씨를 귀담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딩고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미셀 르그랑의 오늘 영화 음악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셸 르그랑은 참 노래 부르기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음반을 낸 경우도 있는데, 아까 전에 음악을 들려드렸죠. 토마스 크라운 사건 중에서 Windmills of Your Mind, 네 마음의 풍차, 이 곡을 자신이 직접 부르기도 하고 음반도 냈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TV를 통해서 봤죠. 사랑과 슬픔의 본래로, 이 중에서도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가 부르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서울 도봉구 수유육동의 임정영씨 함께 들어주시고요. 광주의 오재기 학생, 서울 중랑구 상봉이동의 임진희씨 함께 해주십시오. 이 세상 끝의 향기입니다. déjà le poids. 서울 양천구 신정호동의 최혜미 양. 이 정도 곡이면 오늘 좋은 꿈 꿀 수 있을까요? 하이텔의 이명철 학생, 자연고등학교의 이완희 학생, 그리고 도정현 씨 잘 들으셨어요? 미셸 르그랑의 음성 중간에 섞여 나왔는데 갑자기 여자 음성이 나오길래 잠시 긴장했습니다. 아마도 릴리안 데이비스 음성 같은데 이 세상 끝의 향기, 영화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틀의 강민석 씨, 그 통목기사 시험 발표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 일주일 전에 제게 사연을 보내주셨던가요? 시험에 합격하셨으면 다시 사연을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떨어지셨으면 제가 위로 음악 보내드리게 다시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 충북 청원군 공군사관학교 헌병대에 계신 박흥록 씨께 헐리우드 영화 음악 CD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인천 남구 도화일동의 안선영 씨께 모든 일 잘 풀릴 수 있도록 이 곡 띄워드릴게요. 날씨 추우니까요. 이불 꼭 덮고 주무시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곡으로 좀 훈훈한 기분 들기 바랍니다. 영건스2 중에서 본조비가 부르는 노래 Blaze of Glory와 함께 저는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I don't know where I'm going, only God knows where I've been. I'm a devil on the run, a six-gun lover, a gamble in the wind. I see.